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본향에 가고 있지만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류민과 또 나그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이 순례자의 공동체, 또 유랑 중에 있는 공동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또 생소하고 또 위험한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몇 가지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청할 때마다 복종 그 자체보다는 그보다 더 뛰어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목적에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종종 우리를 해하려는 것일지라도 그 권위에 복종할 때에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을 통하여서 불의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우리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는 더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복종을 하는 것이다. 나의 복종,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데더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종에 있어서 옳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바울은 사도행전 4장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대제사장이 말할 때도 그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지만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공의롭게 행하지 못할 때에는 잘못된 것을 수정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순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순종의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내가 어디까지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는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할 것을,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6절은 아내를 향한 권면이고 7절은 남편을 향한 권면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말씀해 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여자가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신자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베드로는 특히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인 경우에 이 아내를 염두고 남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목적을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시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구원이 바로 순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주님을 만나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함께 천국 잔치에 초대받기를 원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해요. 말보다 순종을 보여주는 것, 그 행함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불신자인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나의 행실을 보고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것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큰 효과. 백마디 말보다 단한 번의 행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사람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힌두교도가 기독교를 배종하여서 남편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여인에게 남편이 화를 낼 때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는 남편을 위해 더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이 불평할 때마다 말을 더 깨끗이 닦고, 또 선교사님, 저는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더욱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는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더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겠다는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로 순종의 행함으로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체적인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외모가 아닌 중심을 가꾸라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인들이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당시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외모를 가꾸는데 치장을 하고 또 이 미의 기준이 정해져서 모두 다 그것에 맞추고 그것을 갈망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외모 성형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여자 성도들에게 당시 여인들처럼 외모를 꾸미는데 치장을 하지 말고 마음의 숨은 사람, 속사람을 단장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기 때문에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그 성품,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로 인정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단장으로 불신자 남편까지 구원을 변화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5절부터 6절에 사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그 속사람을 단장했다는 거지.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유아가 안전된 심령으로 이 거룩하고 경건한 성품을 가진 자로 사라를 예로 보여줍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주라칭하며 자신의 순종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주인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삶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집을 무작정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라서 가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남편이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것도 그냥 다른 남자한테 줘버린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 미안하는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사라가 그 이후에 또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으라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남편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럴 만도 한데 알겠다 라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이 쉽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이런 남편을 주라칭하며 순종했다는 거지. 남편으로서 자격도 없고 형편도 없는 사람인데 그를 주라고 부르며 순종했다는 사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간절히 바라는 존경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바라고 남자는 존경을 원한다는 것이. 근데 제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은 존경을 원합니다. 남편들은 갈망과 그 필요는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명예롭고 명예롭게 여기고 존경한다는 것이. 이 갈등의 대부분은 남자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생겨납니다. 존경은 이 남자의 깊은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리서치 기관이 400여 명의 남자들에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부정적인 경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만약 그들이 하나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어떤 것을 택할까 하는 거죠. 하나는 세상 속에서 혼자 남겨져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 74%의 남자들이 세상 속에서 혼자 남겨져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고 택했다는 거죠. 그만큼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부정적인 경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경은 남자들에게 동기를 심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존경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속사람을 가꾸므로 순종함으로 남편을 주라 칭하며 남편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죠. 남편의 답답한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질 때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해 보면 이제 남편을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의 기초에서 아내를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뜻하신 바 그 계획하신 바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남편은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아내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또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연애할 때와 다르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의 연약함들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아주 좀 극단적인 생각과 또 염려,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할 때를 보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뭐 지금도 딱히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가 가진 어떤 육체적인 또 감정적인 연약함들을 인식하면서 아주 조금은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남편들에게 아내가 가진 이러한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에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지. 동등한 삶, 운명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서 갈등을 하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갈등이 생기게 되면 내가 하나님 옆에 나아갔는데 마음이 큰 어려움이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삶을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할 이 부부간의 사이에 갈등으로 인하여서 불화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는 저 토요일에 저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 저가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혹시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저를 정말 왕처럼 섬겨줍니다. 뭐 주일에 입을 양복도 다려주고 또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아이들은 다 자기가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주일에 사역이 끝나고 그 위치가 이제 달라지는 것인지 문제긴 한데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 아내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운명을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눌 자로 알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이 남편들 분들이 들으셔야 할 말씀을 지금 못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주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결혼 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부부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시간들을 보내셨겠어요. 때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통하여서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그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계획과 그 성취와 그 적용하시는 그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을 통해 추구해야 할 거룩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해야 될 이유이고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는 영적으로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과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성도의 사랑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십니다.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부부간의 역할에 이어서 성도간의 의무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 그러면서 시편 34편에 인용하면서 성도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악한 일을 당하면 악한 감정들이 몸바쳐 오르고 또 반사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큰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이것을 복을 이어받게 되는 근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비는 모습, 오히려 사랑을 전하는 모습, 오히려 져주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여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 구별됨이, 이 거룩함이 바로 복을 이어받게 되는 근거요, 생명을 얻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는 다른 그 구별됨이 있어서, 거룩함이 있어서, 참된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 내 믿음의 진실됨을 증명하고 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위하여 기쁘게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연단하게 하여서 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장차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또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에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는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또 순종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겸손하며 또 선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천국으로 가는 이 나그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삶 가운데, 연단의 가정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또 우리의 삶의 관계들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세상과는 다른 그 구별된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